기억하나요? 좋았던 순간들이 먼지가 되어 쌓여가네요. 실바람 한 점에도 흩어질 것 같아 겁이 나네요. 겁이 나네요. I'm a lost one. When you follow 내가 밟은 길을 잘 봐도 언젠가는 너 옆에 걷지 못할 거야. 여기 발자국을 남겨도 보고 피해 편한 길을 택한 사람들을 따라가렴. 그게 답이게 물음표처럼 구부러진 내 길은 그저 무수한 문제만 낳기에 나를 보고 꿈꾸는 너의 그 꿈은 깨고 보니 악몽이 아니길. 끝까지 달려와 보니 내가 찾던 영원 치유 답을 닮은 건 알았대. 이 길은 내가 달리던 이유였던 가족도 아사가 버렸어. 어쩌면 출발을 알리던 총성은 내 등을 향한 거였어. 잘 들어 온 세상이 너를 환영해도 그 세상이 너를 버릴 테니 gotta let go. 늦기 전에 cause I've been there before. 눈에 보이는 건 화려해도 Don't be fooled by the diamonds and gold. 갈채 쏟아질 때 취하지만 때론 칭찬으로 너의 발을 묶을 거야. Red carpet 깔아줘도 잊지 마라. 그게 너의 피땀으로 붉게 물든 거야. 나를 보고 꿈꾸는 너의 그 꿈은 깨고 보니 악몽이 아니길. 끝까지 달려와 보니 내가 배운 건 Fame and the money don't mean a thing. I lost one. Too many things. 너가 뭐가 되더라도 응원할게. 널 응원할게. 나처럼 되지만 않으면 돼. I'm a lost one. I'm a lost one. Everything I love makes me cry. Cause I'm a lost one. Yeah, I'm a lost one. For me, they stole the ground beneath my feet. They left me high and dry. Sell a fucking lie. I lost one. They took everything from me. They stole the ground beneath my feet. Left me to die. It's alright. Never bought the lie. I lost. Lost the one. No, I come again, I never begin. Just read the mama boy, I don't come again. To the matter, better, but she's so good. 너무 소중한 거 주지 않는 꿈이게. 너의 꿈에 시선 펴지 않는 꿈이게. 눈빛처럼 지켜 항상 숨을 죽이게. 주름 맞춰 빼내 모신 세상이니까. 너무 꿈만 같은 거 아니야.